함께 읽으심을 본문으로 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연절 첫째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해가 지나고 한 주를 이제 우리가 꽉 채워서 보냈는데 많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주연절입니다. 주연절 첫 주죠. 주연절은 1월 6일입니다. 1월 6일. 제가 예전에 한번 교회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교회력 1년 교회력 중에서 날짜가 고정된 날은 12월 25일 성탄절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건 제 지식이 좀 짧았던 거였고요. 1월 6일이 주연절입니다. 네, 주연절이 고정되어져 있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우리 금요 십자가 295차 십자가 촛불기도회를 가진 그날이 주연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다섯째 주 동안 우리가 주연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주현이죠. 주현, 주님이 나타난, 주님이 나타난. 우리가 예수님을 33세를 사셨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3년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30살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감추셨죠. 그냥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가셨고 이제 30살 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오늘 이제 17절 말씀에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주되심을, 메시아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 주연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세례받으심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이 주연절의 아주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이고 그 주님의 세례 안에서 우리가 세례받았던 때를 이렇게 회상해 보는 것이죠. 저는 1992년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중3 때였었습니다. 중3 때. 뭐 저희 부모님이 증인들이 계셔가지고 중3 때 제가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일탈을 많이 했었거든요. 일탈을. 그러던 중에 중3 여름방학 때 8월 달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한 10월 정도쯤에 세례를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그 세례는 저에게. 그리고 어쨌든 많은 저와 함께 일탈 생활을 즐기던 친구들이 저의 변화를 어색해하고 원래 박창규로 돌아와라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정말 뭐 우리 저는 예장 합동 측이었었으니까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물 한 줌을 이렇게 붓습니다. 조금을 침내교처럼 이렇게 침내탕에다가 담그는 게 아니고 정말 조금의 물을 붓는데 마치 그 조금의 물이 내 그때 15살이었으니까요. 그 과거 15년의 모든 죄를 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와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례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오늘 이 주님이 세례받으신 이 세례주일에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엄경진 형제가 고재근 형제님 대신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었던 그 순수한 결심들 그것이 세례가 되었던 새해 첫 주가 되었던 우리의 그 첫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오늘 우리 드렸던 찬송가 우리가 드렸던 찬송가가 1700년 된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 노래 한 곡이라도 아시는 거 있으세요? 1700년 전에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가 작사한 곡입니다. 거기에 2절에 불같이 주를 사랑하리라. 불같이 주를 사랑하리라. 다시금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그런 이 주연절 세례 주일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월 6일이 주연절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1월 5일까지입니다. 1월 5일 밤까지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 장식은 1월 5일까지 하는 겁니다. 성탄절 저녁에 성탄 장식을 해체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1월 5일까지 부르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어색하죠. 12월 25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캐롤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성탄 장식도 그러고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1월 6일부터 시작되는 주연절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들도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사순절부터 본격적으로 기억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도 아주 이렇게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탄생하자마자 우리가 기억하는 건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33년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탄생, 그리고 그 33년 중에 3년의 생애, 그리고 죽음 정도만 기억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났겠습니까?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어떻게 아는 거죠? 뜨문뜨문 아는 겁니다. 뜨문뜨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의 이해와 비례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믿음의 대상을 전인격적으로, 믿음의 대상을 통전적으로 알고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는 건데, 우리는 마치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경중이 있는 것처럼, 강약이 있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게, 넓게, 폭넓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탄생과 죽음을 연결하는 중간의 고리라고 할 수 있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선이잖아요. 그리고 그 선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누구나 다. 여기에 그래도 주일날 다 그러시겠지만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저도 이게 일요일 복장인데, 겨울 주일 복장인데, 평일에 한 번도 안 입어요. 이렇게 겨울 주일 복장인데 다 이제 깨끗한 모습으로 머리도 감고 드라이로 머리도 말리고. 하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이 지금 이 모습 같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희의 삶에 수많은 이 구비구비가 있습니다. 주름이 있고, 예수님 역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점으로 이해합니다. 탄생, 세례, 죽음, 부활.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삶에도 구비가 있고 주름이 있고 마디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자 인간이라는 것인데, 거기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생물학적인 인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우리처럼 피를 갖고 있고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인간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삶의 이 신오애락과 이 인간의 삶의 굽이치는 이 곡선과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 그 감정의 고조와 우울함과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과 실망과 좌절과 배신과 아픔들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아들, 인자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30년의 목수의 아들의 생활을 마감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요단강, 이 요단,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것은 사해 인근의 요단강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제일 북단이고요. 한 200km 정도를 이동하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가십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요한아 나에게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은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14절 말씀처럼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당연한 반응. 작년 1월 둘째 주에 이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작년 1월 둘째 주에. 그때는 이제 허락하라, Let it be so now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력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물을 더 깊게 파게 되는 거예요. 우물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는 그 Let it be so now가 야, 이 본문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더 깊은 우물을 파게 되는. 종중이 거절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되고,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너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만, 세례 요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만 의를 이루게 된다. 의를 이루게 된다.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만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를 이루는 세례. 원래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나사렛 사람 예수인데, 원래 제가 처음에 정했던 설교 제목은 의를 이루는 세례였습니다. 의를 이루는 세례.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만 의를 이룰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또한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가 무엇이길래 세례가 의를 이루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저는 한 주 동안 끊임없이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세례가 의를 이룬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 살았던 요셉의 아들 그 예수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를 한번 같이 볼까? 로마서 1장 15절인데요. 예수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예수는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로마서 1장 15절이 아니네요. 5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 했을 때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아담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또 한 사람의 은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넘쳤다라고 했을 때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의 대표성이라고 부르죠. 예수의 대표성.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은 그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한 개인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예수님이 서른 살 때에 요 1월 어간쯤에 사해 인근 요단강에서 받은 그 세례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건을 가르치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 그것을 예수가 인류의 대표라는 것과 우리가 결부해서 이해한다면 온 인류의 삶 전체가 예수의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온 인류의 삶 전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 오늘 말씀이,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이,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나름대로 어떤 결단을 했냐면 성무일과에 따라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교회력을 따라가지만 본문을 채택하는 것은 저의 임의대로 채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벤더빌트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이 절기 때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라는 것을 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구약의 한 절, 그리고 선지서의 한 절, 아니죠. 구약의 한 절, 복음서의 한 절, 그리고 신약의 한 절이 있습니다. 뭐 서신서라든지 이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세 개의 성구가 뭐냐면 이사야 42절, 42장, 이사야 42장의 말씀이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 오늘 성무일과의 구약, 신약, 복음서의 본문들입니다. 본문들. 10장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9장까지는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죠. 북진합니다. 루다와 요빠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이스라엘의 끄트머리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드디어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갑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간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거를 이게 물론 정말 조금이에요. 이 요빠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먼 거리가 아니지만 마치 한국과 일본의 거리처럼 베드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꿈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방을 향한 복음 전파를 충동하시게 되고 뭐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 안 되는 레위기의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 우리가 코넬리우스잖아요. 라틴식 이름이에요. 로마의 장군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게 아니라 고넬료가 꿈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너희 집에 청해라 라고 하는 꿈을 꾸게 돼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고넬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설교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3장과 이사야 42장과 함께 이 주연절 첫 번째 세례주일의 병행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0장을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34절, 35절.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34절의 외모라고 하는 거는 얼굴 생김 하나님이 무슨 외모 지상주의도 아니고요. 이 외모는 그런 외모가 아니죠. 국적. 그렇죠? 민족, 혈통. 또 그 사람이 하는 행위.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건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요구하시네. 1번과 2번이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1번이 2번이라는 거예요. 1번이 2번이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선포해줘라.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그 회당에서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지나치게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장군으로서 사람 백성들을 구제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비록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의 율법과 제사를 알지 못하고 지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라 라고 하는 바로 요 사도행전 10장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사건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요. 당시에 이 기독교 공동체의 대표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보수적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회의를 열어서 신학 토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만큼 베드로가 상당히 논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세례를 받음으로 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에 예수님이 참여했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종교적 교리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삶이거든요. 예수의 삶과 예수의 세례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김, 거듭남을 뜻하잖아요. 예수님 삶 자체가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은 예수님의 삶의 마침표인 거예요. 또는 일종의 쉼표인 거예요. 세례 이후에 십자가를 향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으로서 이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세례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어떤 교리로서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삶의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세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됐을 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일주일의 삶을, 일탈의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반복한다면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과 어우러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 조금 더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하나가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역사를 쓰는 거예요. 역사를.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표상이자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대상이 얼마나 넓고 넓은지에 대한 구원의 표상이자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위인전에나 기록된 구김 없는 평면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성육신과 세례 그리고 죽으심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의 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는 역사의 현장에 발을 디디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와 그분의 삶과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이 뭐라는 것이죠? 그게 의라는 거예요. 예수가 사시는 삶을 우리가 따라가, 우리도 세례를 받고 예수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삶 전체를 우리가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의라고 하는. 그래서 세례와 의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치 500원짜리 자판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콜라가 나오는 식으로 세례와 의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았더니 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 역시도 예수천당 불신 지옥처럼 그런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핵심을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인생 속에 채워가는 것들을 의라고 부르고 구원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결론은 아닌데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이것만 드리면 또 곤란하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의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따져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성탄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기억했고, 오늘 주연절을 맞아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으로 예수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구유, 동정녀 탄생, 세례는 예수님의 삶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숱한 사건들 중 하나인 세례를 통해서 다시금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에서 무엇을 꺼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33년이 날짜별로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 있다면 우리는 비록 지금 세례를 꺼내보고 있지만 어떤 뭐 28년 6월 31일을 빼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세례였고 예수님 삶 전체가 구유였고 예수님 삶 전체가 골고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와 세례와 골고다가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지 무슨 마술처럼 마법처럼 예수가 구유에 태어났고 동정녀에게 태어났고 세례를 받았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구속의 원리에 맞아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인격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왜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늘 이 마태복음 3장과 사도행전 10장과 구약의 이 병행 말씀은 이사야 42장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 장면과 이사야 42장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십시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요?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1절, 2절, 3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2절 말씀에 그는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한 가지 사건을 특수화시키거나 교리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되는 예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탄생과 세례라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주전 5년이라고 보여지고 이 세례받는 이 시점은 주후 25년이거든요. 주전 5년과 주후 25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서 뜨문뜨문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전 5년과 주후 25년 탄생과 세례 그 사이에 30년 동안 예수가 무엇을 하셨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딱 한 절 쓰여 있어요. 한 절. 하지만 이 한 절은 너무나 중요한 한 절이라고 생각돼요.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장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세례 바로 전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할미러라. 아멘. 동방박사가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너를 죽이려 하니까 피신해라. 이집트로 피신하라. 요셉이 그 밤에, 그날 밤에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곳은 원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서른 살 때까지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 이것이 탄생과 세례 사이의 행간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이 세례가 어떠한 쉼표가 되며 예수님의 삶이 무엇을 지향했는지를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23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에 다시 애굽에서 피신했다가 나사렛에 거주했고 그 이유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선지자들은 한 번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마태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서른 살 때까지 나사렛에서 예수가 산 그거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게 어떤 지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주석 그대로인데 RSB 주석이라고 제가 이제 설교할 때 항상 보는 주석이 있어요. 그 주석에 여기서 나사렛을 선지자의 예언과 연결시킨 것은 구체적인 지명으로서 나사렛이 선지서에 등장하진 않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주제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마태는 구약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아시겠죠? 이 선지자들은 예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라는 걸 예언을 했어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런데 나사렛에 살 것이다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마태는 왜 나사렛을 선지자와 연결시키고 있는가? 나사렛 사람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가 선지자들 모두가 예언한 메시아의 예언과 일치한다라고 마태는 본 것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마태가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 이름이 갖고 있던 예수 당시의 어떤 인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던 예수 당시의 인상.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죠. 흥분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바돌로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돌로매에게 예수를 전해요. 선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분이 왔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름다운, 선한, 좋은, 귀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나사렛의 의미는 뭐였냐면 아가도스와 반대 의미인 거예요. 좋지 않은, 귀하지 않은, 칭찬받지 못하는, 멸시당하는, 무시당하는 그게 예수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러면 조금 너무 길어지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교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격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고급해질수록 믿음의 대상과 믿는 자가 일치라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이 고급해질수록 믿음의 대상과 믿는 자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쉬운 말로 하면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초대교회 때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지만 시브리어로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말이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헬라 시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시브리어로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이요 노졸입니다. 노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노졸이 노졸이 뜻이 뭔지 아세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산 거예요. 예수처럼 무시, 외면, 멸시, 천대.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노쪼리가 되자입니다. 지난주에 그 김명희 성도님 후배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대학 후배가 전도사님이신데 오신 거예요. 페북으로 막 작년 10월부터 활발하게 좀 이렇게 서로 생각이 비슷해가지고 댓글 달면 서로 댓글 달아주고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그러다가 이제 거기 김명희 성도님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자기 대학 후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서로 막 글을 주고받다가 지난주에 얘 만나자 이제 보자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특이한 게 치과 의사를 하다가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치과 의사를 2년 동안 하다가 경희대 치대를 나오고 치과 의사를 하다가 아 나의 부르심은 남아공에 잠깐 가서 목회다 신학이다 라고 하는 부르심을 갖게 되고 당신 대신 대원에 입학을 하고 치과를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4명 가족이 사시게 된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그분 얘기도 쭉 듣고 이제 저 얘기도 쭉 하다가 아 목사님 이 교회가 얼마나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15년이요 라고 얘기를 드렸죠. 15년 됐어요. 제가 25살에 왔어요. 그리고 올해 41살이에요 그랬더니 물론 저의 동안에도 깜짝 놀라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저 여러분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아 그 15년이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 말을 한동안 못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자기는 길어야 2, 3년 정도. 왜냐면 이런 식의 교회에, 뭐, 이렇게 박근혜 퇴진 현수 막 걸고, 소녀사,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 한 2, 3년 정도 된 교회들이에요. 그 15년이라는 말에 이분이 말을, 더 이상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 15년이나 보셨어요? 2, 3년 된 줄 알았어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 점들, 어떠한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해야겠지만 여러분의 삶 전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은 죽어 천국 가는 식의 왜소하고 왜곡된 구원이 아니라 정말 충만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어떤 것과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나사렛 사람이셨던 예수님처럼 여기 있는 저희들 역시 우리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세례와 같은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설령 무시와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비와 정의와 평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사는 성도들, 새사랑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